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소 짓게 돼. 있을 리는 없어도 too money. Make the whole world practice on me.